갈수록 희미해져 날 사랑했던 네 표정 감춰도 선명해져 조금씩 변해가는 너 너의 진심을 듣길 바래 now now now 뭘 그렇게 자꾸 말을 돌려 round round round yeah 아닌 척 바라봐도 의미 의미 내게는 다 보내는 걸 노래처럼 넌 새해질수록 내게서 흩어져 엇갈린 눈빛 걷잡을 수도 없이 번지는 심 비밀을 감춘 듯한 너의 살살살 이제 그만 don't lie lie lie 다 태워버린 불꽃이 피어날지 몰라 네가 내게 던진 그 말 I know 그 모든 걸 살살살 Honestly, you do too Honestly Body talk when you move. 점막에 잠긴 공기 얼음을 걷듯 불안해 끝없는 이 악몽을 멈춰졌던 듣기 전에 내가 기다리는 그 대답을 너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적당히 넘어갈 생각은 나 차라리 나를 믿었네 실낱 같았던 게 네가 뱉은 속담 뺏놈들의 미실한네 내가 나 언덕지 혼자 계속해서 발이 걸려 Ringing the bell 머릿속에 like 깨닫기 넌 너무 늦었지 yeah. 너만 바랐던 맘 전부 한 줌의 제로 변화해 흔적 없이 흩날린 네 기억들 모두 끝이라는 증거 점점 엇갈린 우리 걷잡을 수도 없이 번진 불길 하나 둘 드러나는 너의 Honestly, you did you. Body talk when you move. Body talk when you move.